오늘은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브레인, 뇌가 있어서 뭐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나간 날들 동안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내게 어떤 자극을, 좋은 일이든 또안 좋은 일이든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죠. 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억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국가적으로나 어떤 큰 일이 있어서 그걸 기념하려고 하면 이제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탑을 세우기도 하고, 뭐 충원 탑을 세우고, 뭐를 세우고. 몇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사진에만 봤던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왔어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이 자유를 뭐 상징한다고 해서 미국의 이 독립 기념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6년에 프랑스가 이제 선물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또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의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뭐 민주화 혁명이나 마찬가지죠. 100년 되는 1889년에 만국 박람회가 엑스포가 프랑스에서 열렸을 때 그걸 기념해서 그 탑을 세웠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이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베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폴란드도 그렇고 뭐 헝가리, 독일 여러 군데에서 죽었는데, 어른들만 450만 명, 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드바셈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향도 피워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never forget,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는 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1919년에 제암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일본 사람들이 불질러서 다 죽였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수원에 가면 제암리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이 기억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건너가신 일,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기억을 할줄 몰라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의 대명사가 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어제 뭐 기적을 베풀어서 반석에서 물을 먹고 뭐다 이러면서도 내일 그 다음날 가서 또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또 2, 3일 가다가 또 원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40년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라고 해요.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좀 기억하라고 해서, 오늘 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첨벙 들어가면서 물이 쫙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첨벙 첨벙 첨벙, 근데 바닥이 점점 말라가면서 물이 막아 섭니다. 그리고 그강 한가운데 다 건널 때까지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노고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여기 집사님들에게 노고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결될 때까지 뭐 손에 물을 묻히고 여기저기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계속 사용해서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있는 게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건너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돌 열두를 취하게 해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 너희 후손들이 이돌들이 무엇이뇨 묻거든 이러저러하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이 막을 서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이거를 꼭 기억하게 하라. 왜냐하면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이죠. 저 같아도 그 당시에 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막 막아서 가지고, 물론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여기 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겁이 났을까. 이야, 조마조마하면서 건너갔을까요? 40년 전에 홍해물을 건너갔던 것, 지금 자기의 선조들이 건너가고, 그때 건너갔던 20세 이상은 한 명도 안 남아있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는데 그런 경험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막 넘실넘실대는 그 거기를 건너갈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런데 물이 안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을까. 누구인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누구에게인가 자꾸 소개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또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흥분, 이 감동을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 그래서 길갈에 또 그 강 바닥에다가 돌 12개를 세워서 이제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감동적인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뻗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뭔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투덜투덜 원망하고.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등장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 핍박을 잘 참고 견디면서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냈어요. 신앙의 박해를 지켜내면서 정말 진리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식어졌어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지금 어디 갔냐. 그것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찾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왜 잊어버리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까마득한 옛날처럼 잊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무슨 일인가 기억도 안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내 속에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것이 죽은 기념비가 아니고 잊혀져 버린 기념비가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저걸 생각하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이런 기념비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생하게, 리비드하게, 뭐 이게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그 말씀을 본문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념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기념비인 동시에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감사의 기념비.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다 세웁니다. 바닥에다가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있는데 바닥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놨어요. 뭐 이렇게 막 12개를 이렇게 세웠는지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웠대요. 자,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고 또 열두른 이제 어깨에 메고 길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헤드쿼터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거기서 여리고도 점령하고 또 어디도 가고 이렇게 길갈이 이제 본부가 되겠는데 거기에다가도 12개를 이제 세워놓게 됩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뭐를 잊지 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그래서 감사의 기념비라고 하는 감사의 기념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달력에다가 빨간 거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 써놔야지 알아요. 안정기 생일 이래야지. 야, 이날 생일이야 생일. 또 뭐 결혼 기념일. 안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 또 이제 뭐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간 거로 이렇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뭔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 근데 왜 강 바닥에다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참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해요. 강 바닥에 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강 바닥에 되어 있을까? 근데 칼빈이 쓴 주석을 보면 강 바닥에다 한 것은 좀 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제 이 막 물이 뚝 양쪽 뚝까지 넘치다가 감을 때 되면요 바닥이 뭐 그냥 맨발로도 걸어갑니다. 뭐 무릎 아래로 물이 내려가니까 물이 감은 날에 쫙 보는데 돌 12개가 딱 놓여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 가슴이 뭉클한 거죠. 이야, 저기 우리가 건너갔어. 밖에 있는 것보다 물 속에 있는 그 돌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가슴 깊이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 바닥에도 세우게 하시고 길갈에도 세우게 하셨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여기 세웠는데 강바닥에 세운 거는 이해를 하는데 길갈에 왜 그 돌을 그걸 그 무거운 걸 들고 거기까지 가서 세우게 하셨을까? 이 사사기 3장 19절에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채석장이 있는 동네입니다. 돌이 엄청나게 많이 좋은 돌이 많은 동네예요. 거기 가면 그냥 골라서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석장에 나는 돌 말고 너희들이 멋있게 깎아놓은 거 말고 강바닥에서 둥글둥글 굴러가서 다 모난 것이 다 깎여진 둥글둥글한 돌을 갖다가 놓으라. 고난을 다 겪은 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났던 그 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새로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막 정성돼서 뭘 하는 게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감사하길 원해요. 내 삶 그대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채석장에서 나는 좋은 돌보다도 그냥 강 안에서 가져온 둥글둥글 굴러다니던 그 돌을 갖다 놓는 거. 모양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있는 그대로 내게 오라. 꾸미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평생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갈고 또 갈고 달아 엎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 기념비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몇 개나 세워져 있는지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은혜인데 우리는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뭐 기억을 해야지 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처음 웃다가 헤헤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좀 기억하라. 내 마음판에 좀 새기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념비를 하나하나 달마다 세워가셔서 날마다 좀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기억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인가? 결단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계획과 결단의 기념비였어요. 이제 4장에서 건너가면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는데 이 그냥 세우고 끝나질 않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건너오게 하시고 기념비 세웠으니까 자 이제 여리고가 저기 보니까 저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뭔가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럴 때 14,700명을 죽이고 2만 명을 죽이시고 막 땅이 갈라져서 250명 뭐 고라 자손들 막 속한 거 다 죽이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으로만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잘못했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원망. 정식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케 했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세워놓고 우리가 정말 죄가 크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좀 새롭게 하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좀 결단하고 가자, 결단하고 가자.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인데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평안하게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신을 좀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4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단계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어요. 날마다 때만 쓰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던 이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그 축복,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 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소망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럴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할례를 하고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들의 믿음이 지난 40년 동안에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막 먹으면서도 이게 기적인 줄 몰랐어요.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사방으로 적어도 2, 3km에 90cm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쌓아놓으셨어요. 90cm, 한 4km, 얼마나 되겠어요? 값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 쌓아놓고 메추리들이 나를 잡아주세요, 제발. 제발 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 먹으라 그럴 때 이 욕심 많은 이 욕심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거두는가? 230리터짜리 이런 데다가 10개씩 거둬갔어요.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천막이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데 이 옆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 없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치십니다. 이 욕심 많은 놈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몰라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기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닥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면 오늘도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인 줄 몰라요. 그 신앙이 점점 장성해 가면 와,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야, 오늘도 이렇구나, 오늘도 저렇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게 신앙이 성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뒤돌아보니까 와,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회개하자, 회개하자. 그리고 할례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이제 전진해 가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무작정 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난 날들 동안에 잘못한 것들이 지금 청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야 되고 내려놓고 가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성숙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남태평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이제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해요. 일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쫙 밀착이 돼 있냐,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이 존재감이 성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인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준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죠. 이야, 그때 막 감격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운 이 날이 언제인가? 성경에서는 정월 14일, 정월 11일, 11일부터 14일. 자, 정월 11일이 언제인가 하면 아비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1월 11일에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5일 동안 유월절 잔치를 해요. 그리고 유월절 잔치가 끝나는 날이 정월 15일. 그때가 언제인가? 이집트를 떠난 날이 40년 전 정월 1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몇 년이에요? 40년. 정확하게 40년 되는 그날 유월절 제사를 딱 드리는 그날에 40년이 딱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 대충 뭐 며칠 모자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내 때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막 돌리시는데 우리 신앙 이 정도도 됐으면 좀 해주셔야지. 내가 40년이라고 약속했으면 40년 되는 그날 너희들이 유월절 떡을 길갈에서 먹을 그날이 40년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짜지 않게 하셨습니다. 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을 때 순종만 했어요. 첫 번째 날 한 바퀴 돌라,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라, 여섯 번째 날 한 바퀴 돌라,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소리 지르라, 소리 질러 그랬더니 와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하는 게 아니고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에 더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준비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됐다 가라는, 그래서 여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준비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좀 성결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출발하라고 하는 오케이 사인이 그때 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념비를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인가? 교육의 기념비라고 하는 교육, 후손을 위한 교육.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장 6절 7절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훗날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서 가로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전에 요단강 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건넜다.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해서 여기 세웠다. 너희들도 알라.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 그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기념비를 남겨야겠다. 나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 기념비가 뭔가? 기도하는 기도의 기념비가 있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기념비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매를 가지고 꾸중을 가지고 책망을 가지고 교육하면 그 아이는 삐뚤어 가게 돼요. 거의 90% 삐뚤어 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뭐 4살, 5살 뭐 그 이하에 부모가 채찍을 대고 매를 때렸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그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어머니는 내가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때려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어릴 때 행한 일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때린 것만 생각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를 대고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길을 바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것밖에 없어요. 격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잘 길러온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얘기가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하셔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글쎄요. 아이에게 책망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때려 본 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칭찬만 했거든요. 또 아이들이 잘못할 때 뭐 관심했거든.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가더라. 난 신앙의 본만 보였죠. 아니면 잘 사는 것만 보여줬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말을 딱 배우는 그때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 8절, 9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뿐 하나님이시니 그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래서 이 유택의 아이들이 자라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노벨상의 30, 40%는 유대인이 다 받아. 경제, 정치, 세계를 다 쥐고 흔드는 사람이 유택의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런가? 그들의 머릿속에 성경이 먼저 자리 잡으니까 지혜로워져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한국 사람이 IQ 더 높습니다. 한국 사람이 더 얕은 꾀가 많아요. 유대인보다 더 똑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 잘 되고 왜 우린 못 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못 가르쳐요. 성경을 먼저 가르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세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뭘 알아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이 확신에 찬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놓을 때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르친 그게 생각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이 때렸던 생각, 야단쳤던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퉁 튕겨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합니다. 부모님이 받았던 그대로 하지만 부모님이 보여줬던 그 기념비를 생각하면 자기가 지혜롭게 해결해가요. 지혜롭게.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 맥아더 장군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여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를 또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사람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마음을 다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시기 때문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길갈에 그 물속에 있는 열두돌이나 길갈에 세운 그 열두돌은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와서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이제 교육하도록 교육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원한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이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거를 계속 담고 생각하면 이 나는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사랑들, 훈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의 기념비들을 세워갈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죠. 평안이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의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념비들을 그렇게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25가 지났고 또 8.15 광복절이 이제 다가오고 참 우리의 역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이나 6.25나 뭐 3.1절이나 이런 기념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을 미워하고 뭐 북한을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품고 사랑하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우리가 더 기억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삶,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삶, 이런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세상에 본을 비워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